세월이 가면 사라져가는 것도 당연히 있기 마련입니다. 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최근 우리 이웃에서 점차 사라져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고물상, 쌀가게가 그렇고요. 다방, 연탄가게, 방앗간, 전당포도 그렇습니다. 한때는 다들 우리 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세상이 하도 편리해지고 또 우리도 편리하고 고급스러운 것만 찾다 보니까 그렇게 돼버린 거죠. 골목집 2,000원, 도리네 쌀 두 말. 이렇게 외상 장부를 대신하던 쌀가게 흙판도, 까맣게 돼버린 면장갑에 코끝이 새까만 연탄 배달부도 우리 주위에 자취를 감췄습니다. 전화 한 통 하면 짜장면 한 그릇에서부터 비행기 티켓까지 모두 이뤄지는 요즘 같은 편리한 세상에 어쩌면 이렇게 옛것을 그리워한다는 것은 고리타분한 발상인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 이웃의 재래업소가 사라지면서 우리 마음의 여유, 인정까지 사라지는 건 아닐까 아쉬워지네요.

영화 Something Wild 중에서 Loco de Amor, Crazy for Love였습니다. 데이비드 앤 셀리아의 노래였고요. 컬트 무비와 그 뜻이 비슷한 몬트 무비라는 영화 용어가 있습니다. 몬트는 조금 별난, 얼간이 같은 이런 뜻을 가진 속어인데요. 특히 뉴욕 영화계에서 많이 쓰는 말입니다. 가나다 순으로 소개해드리고 있는 지나쳐버린 괜찮은 비디오 47번째로 소개해드릴 영화 Something Wild는 이 몬트 무비의 대표적인 작품입니다. 코미디와 서스펜스 그리고 로드 무비 등 영화의 온갖 장르가 혼합돼서 조금 별나고 새로운 분위기를 자아내는 영화예요. 야심도 많고 수완도 뛰어난 찰스, 제프 다니엘스는 미래가 보장된 젊은 엘리트입니다. 그는 어느 날 점심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루루라는 아주 불가사의한 매력을 지닌 여인을 만납니다. 멜라니 그리피스예요. 그리고는 일이 꼬이고 꼬여서 찰스는 엉뚱하게 루루와 함께 루루의 고향까지 드라이브 여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 이틀간의 여행은 찰스의 가치관과 인생을 싹 바꿔놓죠. Something Wild는 바쁜 도시 생활 속에서 모험심을 잃어가는 우리들에게 자극을 주는 영화입니다. 지금 일상을 탈출하고 싶으신 분들 꼭 한번 찾아보세요. 아마 대리만족 같은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영화의 감독 조나단 댐은 우리에게는 양틀의 침묵으로 더 잘 알려져 있지만요. 그는 토킹헤즈의 유명한 락 다큐멘터리 Stone Making Sense를 찍은 그런 전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음악적인 감각도 상당히 뛰어난 영화죠. 대우비디오에서 출시됐네요. 아 참, 이 영화를 보면요. 굿펠라스, 좋은 친구들에서 나온 레이 리오타를 찾는 재미도 함께 곁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소개해드릴 48번째 비디오는 지붕 위의 바이올린의 노만 주이슨 감독이 감독한 솔저 스토리입니다. 흑백 간의 인종차별 문제가 요즘 새롭게 미국 영화계의 중심 소재가 되고 있는데요. 솔저 스토리 역시 흑백 문제를 다룬 작품 중에 뺄래야 뺄 수 없는 문제작입니다. 영화는 흑인이면서도 같은 흑인 병사들을 괴롭히고 억압했던 중사 월터스의 죽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군 당국은 이 살인 사건에 백인 장교가 연루됐다고 믿고 사건을 은폐하려고 하죠. 흑인들도 KKK단의 짓이라고 믿고요. 하지만 이 사건을 재수사하는 과정에서 흑인들에게 가해진 무서운 인종차별, 잔인한 폭력들,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흑인들의 입으로 증명됩니다. Soldier Story, 이 영화의 깊이와 심각성은 결말 부분에 있습니다. 결국 범인을 밝혀내는데 그 범인은 다름 아닌 흑인들 자신이었죠. 과격하지 않으면서도 어떤 영화보다도 과격한 내용을 담고 있는 영화인데요. 침착하게 영화를 이끌어가는 노만 주이슨 감독의 연출력이 놀랍습니다. 역시 대우에서 출시됐고요. 영화 솔저 스토리에 삽입된 곡 듣겠습니다. 글렌 밀러 악단의 Don't Sit Under the Apple Tree. walking down lover's lane with anyone else but me till I come marching home. I just got word from a guy who heard from the guy next door to me. The girl he met just loves to pet, and it fits you to a T. So don't sit under the apple tree with anyone else but me till I come marching home. Don't give up with those lips of yours to anyone else but me. Anyone else but me. Anyone else but me. No, no, no. Watch the girls on the foreign shores. You'll have to report to me when you come marching home. Don't hold anyone on your knee. You better be true to me. You better be true to me. You better be true to me. Don't hold anyone on your knee. You're getting a third degree when you come marching home. You're on your own where there is no phone, and I can't keep tab on you. Be fair to me, I'll guarantee this is one thing that I'll do. I won't sit under the apple tree with anyone else but you till you come marching home. 영화 Soldier Story 중에서 Don't Sit Under the Apple Tree, 한글로 번역하면 사과나무 아래 앉지 마라가 되겠죠. 글래밀러 악단의 연주였습니다. 이번에는 여성 영화 한 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글쎄요, 저는 사실 이런 표현을 좋아하지 않는데요. 많은 영화 관련 정보지에서 이렇게들 분류하죠. 여성 영화, 남성 영화라고요. 자, 헐리우드의 몇 안 되는 여성 감독 중에 한 사람, 수잔 세이들먼이 감독하고 마돈나가 주연한 수잔을 찾아서, Desperately Seeking Susan, 지나쳐버린 괜찮은 비디오 49번째 영화입니다. 남편에게 무조건 순종적인 온순한 여인 로버타는 수잔을 애타게 찾는 신문 광고를 보고 그녀 자신도 수잔을 찾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수잔이 입고 있던 자켓을 입은 로버타는 사고로 그만 기억상실증에 걸리게 되고 그때부터 수잔으로 행동하게 되죠. 수잔이란 하나의 이름을 공동 소유하게 된 두 여자. 결국 로버타가 기억을 되찾으면서 모든 것은 제자리로 돌아가지만 단 하나 변한 것이 있습니다. 로버타는 지배자로 군림하던 남편을 걷어차버린 것입니다. 결국 수잔을 찾아서, 이 영화는 순종적인 로버타가 적극적이고 건강한 여인 수잔을 제목처럼 애타게 찾아다니면서 남성 지배 문화에 길들여졌던 자아를 찾아가는 그런 과정을 그렸는데요. 그래서 진정한 의미의 여성 영화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로버타 역을 맡은 로잔나 아케드와 수잔 역의 마돈나가 정반대의 성격을 아주 재미있게 연기하고 있는 영화 수잔을 찾아서, 대우에서 출시됐습니다. 영화 수잔을 찾아서 중에서 Leave Atlantic City, 아틀란트 도시를 떠나다,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이었습니다. 기회가 평등하게 보장된다는 미국에서도 소수민족 출신 감독이 인정받기란 하늘의 별 따기만큼 힘듭니다. 그런 면에서 중국계 이민 출신인 신예 감독, 웨인 왕의 존재는 독보적입니다. 웨인 왕, 우리에게는 좀 낯설죠? 하지만 그의 대표작들은 비디오로 출시돼 있습니다. 항상 중국계 미국인들의 목소리를 영화 속에 담고 있는 웨인 왕 감독이지만 원작의 슬램 댄스인 영화 슬램은 좀 다릅니다. 기존의 진지한 작품 세계에서 벗어나서 필름 누아르의 기초에서 만들었습니다. 아내와 별거 중인 만화가 드루드, 톰 헐츠는 어느 날 괴한들에게 납치당해서 영문도 모른 채 고속도로에 버려집니다. 그리고 곧바로 애인이었던 욜란다의 살해 범으로 몰리게 됐죠. 사실 욜란다는 거물들을 상대로 하는 고급 콜걸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은폐하라는 청탁을 받은 경찰 간부가 드루드를 용의자로 지목한 것이죠. 이 영화의 뛰어난 점은 그 내용보다도 스타일이 새롭다는 데 있습니다. 그림자를 중심으로 한 촬영이나 관객의 예상을 뛰어넘는 편집 방식 등 무척이나 독특합니다. 예를 들어서 창을 통해서 들어오는 빛이 드루드를 비출 때는 빛을 하얗게 처리했는데요. 그것은 그가 무죄임을 증명하는 장면이죠. 스타일과 감각이 뛰어난 그런 영화를 좋아하는 분들께는 아깝지 않은 작품, 웨인 왕 감독의 슬램, 지나쳐버린 괜찮은 비디오 50번째 작품이고요. 미디아트에서 출시됐습니다. 흥겨운 탭댄스가 화면 전체를 들썩이게 하는 영화 승리의 탭댄스 중에서 All I Want Is Forever,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은 영원함, 제임스 테일러와 레즈나 벨의 노래였습니다. 탭은 19세기 중반부터 흑인 사회에서 유행해온 춤이죠. 영화 속에서는 프레드 아스테어나 진 켈리가 그동안 이 춤솜씨를 자랑해왔는데요. 최근 최고의 탭던서를 손꼽을 때 빠지지 않는 배우가 있죠. 백야에서 신기에 가까운 솜씨를 선보였던 그레고리 하인즈입니다. 영화 승리의 탭댄스는 이 그레고리 하인즈가 주연을 맡아서 탭댄서의 꿈과 절망을 연기한 작품입니다. 아버지에 이어 유명한 탭댄서가 된 맥스. 하지만 그는 평생 돈을 벌지 못한 아버지를 인생의 낙오자라고 생각하죠. 자신은 그런 배고픈 댄서의 생활이 싫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깽단에 휩쓸리게 된 맥스는 그만 남의 사무실을 터는 도둑이 되고 결국은 감옥에까지 갑니다. 추록 후 다시 사회로 돌아온 맥스. 그를 반기는 것은 옛날의 동료 댄서들 뿐이죠. 마침내 맥스는 음악이 아닌 거리의 소리를 배경 리듬으로 탭을 춥니다. 감옥에서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서 춤을 추었다는 맥스의 탭은 기존의 것과는 다른 자유로움이 넘치는 새로운 탭이었습니다. 신나는 탭댄스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재밌게 볼 영화 승리의 탭댄스는 5일 영상에서 출시됐습니다. 지나쳐버린 괜찮은 비디오 51번째 영화 승리의 탭댄스 중에서 한 곡 더 듣습니다. Free, 그웬 거슬리입니다. 프리, 자유, 영화 승리의 탭댄스 중에서 구웬 거슬리였습니다. 1977년 영국의 언더그라운드 음악계에 혜성처럼 나타난 그룹이 있었습니다. 섹스 피스톨스. 이 그룹은 멤버들의 난잡한 생활과 기괴한 행동, 그리고 폭발적인 음악성으로 아주 유명했었는데요. 이 그룹의 베이스 주자인 펑크족 시드 비셔스와 양키 소녀 낸시의 사랑을 그린 영화가 시드와 낸시입니다. 저희가 건져 올린 지나쳐버린 괜찮은 비디오 52번째 작품이고요. 게으르고 고집도 세고 생각도 단순한 두 사람. 얼핏 생각하면 도저히 호감을 느낄 수 없는 두 사람의 사랑인데요. 영화는 이들의 삶에 불가사의한 힘과 빛을 불어넣습니다. 사랑과 마약 외에는 아무런 의미도 찾지 못하는 시드와 낸시. 하지만 두 사람의 영혼만은 아름답고 순수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들에게 감독이 깊은 애정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겠죠. 특히 그룹 멤버들로부터 버림받은 시드가 혼자서 마이웨이를 부르는 장면이나 또 죽은 낸시가 택시를 타고 시드 앞에 나타나는 라스트 장면. 이런 장면들은 보는 이들에게 가슴 찡한 감동과 아름다움을 주지요. 이 시드 역에는 최근 드라큘라로 주가가 급상승하고 있는 게리 올드만이 맡았습니다. 그룹 섹스피스톨즈의 허무한 음악과 함께 퇴폐적인 매력에 몰심 풍기는 영화 시드와 낸시는 새신 영상에서 출시됐습니다. 자, 이 시드와 낸시를 보면요. 시드 역을 맡은 게리 올드만이 직접 여러 곡을 불러요. 그 중에서도 마이웨이를 참 기괴한 그룹 섹스피스톨즈의 멤버답게 아주 기괴하게 부르는 장면이 있는데요.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어떠셨어요? 영화 시다네시에서 게리 올드만이 부른 마이 웨이였습니다. 오늘은 유난히 현대인, 도시, 소외 이런 문제들을 다룬 영화들이 많이 소개되는 것 같은데요. 스페인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감독이죠. 페드로 알모도바르 감독의 신경쇠약 직전의 여자. 이 영화 역시 신경쇠약 직전인 현대인들의 정신 상태를 묘사한 코미디 영화입니다. 주인공은 다섯 명의 여자입니다. 이들은 한결같이 남자들에게 속거나 버림받고 또 이기적인 사회 속에서 공포에 떠는 여자들이죠. 페파는 오랜 세월 함께 지내온 이반에게 버림을 받고 괴로워합니다. 이반의 전처인 루시아는 남편이 아직도 페파와 동거 중인 줄 알고 그녀를 증오하죠. 한편 페파의 친구이자 테러리스트를 애인으로 둔 칸델라는 경찰을 피해 페파의 집으로 옵니다. 또 이반의 아들 카를로스는 페파의 아파트를 보러 왔다가 칸델라에게 반해버리고 칸델라를 도우려고 이곳에 찾아온 여류 변호사 폴리나는 이반의 새 애인으로 밝혀지죠. 그리고 정신 이상인 루시아는 이반과 폴리나를 죽이겠다고 권총을 뽑아둡니다. 정신없죠? 이렇게 한 아파트를 배경으로 다섯 여자와 두 남자가 얽히고 살켜있는 신경쇠약 직전의 여자는 현대인, 특히 여성의 심리 상태를 아주 코믹하면서도 밝게 그려낸 그런 문제작으로 꼽히고 있죠. 지나쳐버린 괜찮은 비디오 53번째 영화 한진영상에서 출시된 신경쇠약 직전의 여자 중에서 듣습니다. 신경쇠약 직전의 여자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입니다. 신경쇠약 직전의 여자, 영화 신경쇠약 직전의 여자 중에서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이었습니다. 지나쳐버린 괜찮은 54번째 비디오는 마이클 니콜스 감독의 실크우드입니다. 이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카렌 실크우드, 메릴 스트립은 미국 오클라호마 핵발전소에서 일합니다. 그녀는 두 아이의 양육권을 전 남편에게 뺏긴 채 같은 공장에서 일하는 올리, 쉐어와 함께 삽니다. 역시 같은 곳에서 일하는 커트러셀, 드루라는 애인도 있고요. 평범하지만 밝고 강하게 살아가는 카른에게 어느 날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방사능에 오염된 것이죠. 카른은 자기 같은 희생자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서서히 공장의 비리에 관심을 갖습니다. 하지만 공장 측은 물론이고 노동자들마저 그녀의 강경한 행동에 반기를 듭니다. 결국 카레는 사실 폭로를 하루 앞둔 저녁 누군가에 의해 살해됐죠. 교통사고를 위장한 채로요. 실크우드는 핵발전소 노동자들의 방사능 오염 사건을 그들의 입장에서 아주 진지하게 그려내고 있는데요. 등장할 때마다 담배를 피워대는 메릴 스트립의 연기가 시종일관 화면을 압도하죠. 데우비디오의 작품입니다. 극 중에서 메릴 스트립이 즐겨 부르던 노래 Amazing Grace를 오늘은 존 바에스의 노래로 듣겠습니다. Beautiful. 영화 실크우드 중에서 존 바인스의 노래로 들어본 Amazing Grace였습니다. 자, 오늘 지나쳐버린 괜찮은 비디오 47번째 영화부터 시작해서 54번째까지 8편의 영화를 소개해드렸네요. 아, 설의 진명양. 꿈이 비디오 번역가라고 하셨네요. 비디오 번역을 하면서 보고 싶은 영화도 보고 사람들에게 내가 번역한 말들을 보여주는 보람도 느끼면서 이렇게 꿈을 적어주셨는데요. 참 소박한 꿈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하지만 소박하지만 이 진명양의 이름처럼 진실로 밝은 그런 좋은 꿈이죠.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린 이 영화가 진명양의 꿈을 이루는데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제가 한번 이 9편의 영화 제목 다시 불러드릴게요. Something Wild, Soldier Story, 수잔을 찾아서, Slam, 승리의 탭댄스, Seed와 Nancy, 신경쇠약 직전의 여자, 실크우드였습니다. 비디오샵에 가셔서요. 하나씩 찾아보는 재미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엽서주신 서울 북과자 1동의 남범 학생께 감사드리고요. 아, 오랜만이네요. 대구 반물동의 최지향 양. 엽서 고맙습니다. 전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 편한 밤 되십시오.